최악의 민생 파탄과 경제 파국을 빚어낸 반역 정권의 만고제약을 폭로한다. 자국통일연구원 고발장. 최근 남조선에서 박근혜 역대와 공모한 보수 패당들이 파멸의 구렁통에서 벗어나보려고 획책하면서 민심을 우롱해 나서고 있다.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비롯한 보수 패거리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광고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 실례이다. 역사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감옥에 처박힌 박근혜 역도의 수많은 죄악 중에 하나는 반인민적 악정과 극도의 부패 무능으로 남조선 사회를 사람 못 살 생지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남조선 보수패당은 천하의 인간춤을 박근혜 역도를 청와대에 들여앉히고 연의 소족이 되어 온갖 반역 통치를 일삼으며 민생과 경제를 망쳐놓은 공범들이다. 조국통일연구원은 새 사회, 새 정치, 새 세상을 갈망하는 민심에 또다시 도전에 나서고 있는 반역패당의 최악의 민생 파탄과 경제 파국 실상을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해 이 고발장을 발표한다. 반역 정치와 살인 악정에 의해 무참히 교살된 민생. 박근혜 패당은 집권 전 추악한 집권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열안하게 광고하며 민심을 유혹하였다. 남조선의 일부 사람들이 아이를 굶기지 않으려 헌신하는 어머니 마음으로 생활 정치, 사랑의 정치를 하겠다는 꿀발린 소리에 행여나 치마 입은 대통령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눈물을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닦아주지 않겠는가 하는 미련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박근혜 패당이 가져다 준 것이란 국민 행복 시대가 아니라 최악의 불행 시대, 민생 도탄 시대였다. 박근혜 집권 기간 남조선 인민들은 삶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여지없이 짓밟혔다. 돈과 일자리에 의해 생사가 판가름되는 남조선에서 실업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남조선에서 실업자 수는 박근혜의 집권 초태에 비해 23.3% 늘어난 452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반실업자 수는 무려 1천만 명, 청년 실업률은 34.6%로서 사상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실업은 사랑, 결혼, 해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에 이어 집 마련과 인간관계마저 포기하는 5포 세대, 삶 자체를 포기하는 3포 세대까지 등장시켰다. 박근혜 패당의 반인민적 악정이 처리한 처참한 현실은 노동개혁 5대 법안 조작 책동에서도 뚜렷이 찾아볼 수 있다. 역적 패당이 조작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은 1%밖에 안 되는 재벌들에게는 특혜를 주고 99%의 절대다수 광범한 근로대중은 자본의 노예로 만들 것을 목적으로 한 악법 중의 악법이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의 하나인 근로기준법을 보더라도 그것은 기업주가 부당한 이유를 내대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노동시간을 연장하고도 그에 해당한 수당금을 잘라먹게 만들어 놓았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부터 4년으로 늘림으로써 그들에게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회를 주지 않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2년이라는 고용기간이 끝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한 현행 비정규직법을 개약한 것으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띄우지 않겠으면 2년을 더 비정규직으로 있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정규직 노동자들도 최저임금마저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으로 언제 굴러떨어질지 모를 불안에 떨고 있는 판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로 되고 있다. 산업 현장 전반에 대한 파견 업종 확대를 골자로 하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역시 저임금과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불법 파견을 합법화하는 것으로서 남조선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자아내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도 근로대중의 생존권을 여지없이 침해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박근혜 폐당은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부려먹고 해고시킬 수 있게 공간을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들도 만들어냈다. 괴뢰당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반 해고 취업 규칙 변경 지침이 바로 그러한 법적 장치들이다. 집권 초기 정시 없는 복지를 떠들던 박근혜 폐당은 세법 개정안이라는 것을 괴뢰국회에서 강제로 통과시킴으로써 인민들에게서 더 많은 혈세를 빨아낼 수 있는 법적 토대까지 구축하였다. 이 민생교살악법으로 온갖 반인민적인 세금 정책들이 남용되고 세금 폭탄들이 연이어 터져 민생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밀어넣고 있다. 공개된 데 의하면 괴뢰당국이 남조선의 한 가정으로부터 빨아내는 연평균 세금 액수는 2016년에 2010년보다 수천 달러 더 늘어났으며 주민들은 면적이 겨우 0.7평 되나마나한 집안인 쪽방에서 살아도 매달 수백 달러의 집세를 내야 한다. 박근혜의 집권기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과 물가로 민생은 더욱 처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 남조선의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지난해 서울에서의 주택 평균 가격은 2015년 1월보다 5만 달러나 더 올랐으며 물가 또한 연 평균 15%씩 뛰어올라 주민들의 생계를 시시각각 위협하고 있다. 치료비와 약값도 너무 비싸 가난하면 앓지 말라는 말이 유행어로 되고 있다. 남조선 신문 한겨레는 병을 앓는 아이를 둔 부모들은 병고, 생활고, 가족고 등 삼중고를 겪어야 한다.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린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가슴은 숫덩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치료비용에 눈물만 떨구기 일쑤이다라고 개탄하였다. 남조선에서는 전체 주민 세대의 45%에 달하는 700여만 세대가 재집이 없어 뜨내기 살이를 하고 있고 천여만 명의 빈곤층이 삶의 막바지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 재집이 없어 월세, 전세를 내어가며 남의 집 웃방 한 칸을 빌려 사는 새빵살이, 무허가 종착천, 달동네와 같이 주소도 없는 움막집, 판잣집, 비닐방막집, 지맘집 등 집안인 집에서 하루살이처럼 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이다. 사회의 99%를 이루는 절대다수의 이민들이 막바지 인생으로 살고 있을 때 1%의 특권층, 부유층들은 이민들이야 죽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일신의 치부와 용달, 향락에 물젖어 있다. 괴뢰당국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현재 남조선에서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 격차는 2016년에 2006년에 8.8배에서 12배로 더 벌어졌으며 천만 명의 노동자들이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최악의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을 때 특권층과 재벌들은 곳간에 돈을 쌓아놓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 박근혜 년만 해도 옷을 무려 180여 벌이나 갖춰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으며 돌아쳤다. 박근혜 역도와 그 폐당은 집권기간 온갖 도끼를 부리며 남조선의 전대미문의 대참사까지 몰아왔다. 박근혜 년이 집권하여 1년 반도 못 되는 사이에 경상북도 경주시 체육관 지붕 붕괴 사고, 경기도 고양시 보수 종합 주차장과 전라남도 장성군 요양병원 화재 사고, 아시아나 항공회사 소속 여객기 착륙 사고 등 50여 건의 각종 대형 사고들이 일어났다. 2015년에도 2012년에 비해 무려 두 배나 많은 2,740건의 해양 선박 사고가 발생하고 112명이 죽거나 실종되었다. 그리고 박근혜의 집권 3년 동안 일어난 교통사고는 연 평균 21만 5천 건, 사망자와 피해자 수는 33만 3천여 명에 달하여 오늘 남조선은 세계 1위의 교통사고 지역으로 낙인되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사고가 났다는 불길한 소식뿐이다. 도대체 이 땅에서 안전지대가 어디인가? 무서워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겠다는 불만과 하소연이 남조선 주민들 속에서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남조선을 동서고금이 없는 재난지역 대참사지역으로 전락시킨 박근혜 패당의 범죄는 남조선인민들은 물론 국제사회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더욱 똑똑히 알 수 있다. 300여 명의 생명이 검푸른 바다에 무참히 수장된 세월호 침몰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뜻밖의 재난이 아니라 철두철미 박근혜에 의해 빚어진 고의적인 특대형 참사이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 일어난 메르스 사태도 역대 년의 반인민적 악정이 빚어낸 인재이다. 2015년 5월 온남역당을 아비규환의 대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은 메르스 사태는 박근혜 패당의 무책임한 대처로 200여일 동안 지속되면서 감염자 수 186명, 사망자 수 38명, 격리 대상자 수 1만 6천여 명이라는 인적 피해를 가져왔다. 2016년에는 세계적인 우려를 자아내는 지카비루스 감염 환자까지 발생하였는가 하면 지금도 C형 간염, 에이즈, 결핵, 수족구병과 같은 전염병 질병들이 계속 퍼져 사람들을 커다란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남조선을 가리켜 위생방역이 제일 한심한 지역, 자본의 리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용인되는 가장 천박한 곳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역시 돈벌이 환장한 외국의 다국적 기업과 괴뢰 재벌 기업들이 박근혜 패당의 묵인하에 독성화학물질이 포함된 살균제를 대량적으로 판매하여 수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이다. 원래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피해 의혹은 2011년 당시 괴뢰보건당국이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롭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수많이 제기되었었다. 하지만 박근혜 패당은 과학적 해명이 미약하다는 구실 밑에 사건을 덮어버리고 오히려 묵인 조장하였다. 지난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직접적 피해자 수는 3,204명, 사망자 수는 693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여기에 잠재적 피해자 수가 작게는 29만 명, 많게는 22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대참사가 일어났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물론 야당들도 정부 허가로 생산 판매한 가습기 제품은 살인 제품이었다. 인류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다. 제2의 세월호 참사라고 보수패당을 준열이 규탄해 나섰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의 한 특별보고관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실태보고서를 통해 괴뢰당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라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추궁하고 재발방지와 피해보상 대책을 시급히 세울 것을 요구해 나섰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 문제는 안중에도 두지 않는 괴뢰역적 회당의 고의적인 살인범죄로서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와 함께 역적 회당의 반인민성을 낱낱이 폭로하고 있다. 이처럼 박근혜 역도년을 비롯한 괴뢰 회당의 반역정치, 반인민적 악정에 의하여 남조선은 인권과 민생의 무덤, 인간 생지옥으로 화하였다. 생의 빛이라고는 한 줄기도 찾아볼 수 없는 처절한 암흑 사이에 복마전에서 살리야 살 수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원한의 세상을 조조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자 죄 많은 아버지를 용서해달라며 탄불을 피워놓고 목숨을 끊은 노동자, 빚을 갚을 길이 없어 4살짜리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15층 아파트 위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은 30대 여성 등 자살의 길을 택한 사람들의 정상은 그야말로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 현재 남조선은 세계 1위의 자살왕국으로 되고 있다. 괴뢰당국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박근혜 역도의 집권 4년간 자살자 수는 6만 명을 훨씬 넘어서서며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무려 500만 명, 자살을 계획하는 사람은 거의 200만 명에 달한다. 자살자들이 남긴 유서의 대부분은 사는 것이 힘들다, 가진 자의 논리에 굴복하는 것이 이 사회의 합리등의 내용으로서 그 근원이 박근혜 패당이 몰아온 반인민적 악정과 사이악이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 힐조선 자살공화국. 이것이 바로 남조선에 대한 민심의 졸귀이고 국제사회가 내린 개탄이며 박근혜가 떠든 국민행복시대의 참상이다. 추악한 4대 매국과 극도의 부패무능이 초래한 경제파국. 박근혜 역도는 4년 전 18대 괴뢰 대통령 취임식에서 경제 부흥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기염을 토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은 경제 부흥은커녕 수습할 수 없는 경제 파국의 진창에 빠져들어갔다. 박근혜 역도의 집권기간 대외무역 의존율이 70% 이상에 달하고 금융시장의 자본 총액 중 60% 이상이 미국을 비롯한 외국 자본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남조선 경제의 전형적인 예속구조는 더욱 심화되었다. 남조선 경제의 대외 수출은 해마다 줄어들었고 이른바 3대 주력 산업도 위험 개선 이하로 추락하였으며 기초산업이라고 하는 석유화학산업 역시 하강선을 그었다. 남조선 경제의 이러한 대외 수출의 부진은 주변 나라들의 정책 변화에 의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주변 나라들이 괴뢰 패당의 친미 반역적이고 반평화적인 사드 배치에 반발하여 일부 상품들에 대한 수입 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한 데 이어 남조선 상품 불매 운동을 벌리고 있는 등 본격적인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하여 남조선 경제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내들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남조선 미국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을 강박하고 보호무역 장벽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어 무역 수지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게 되었다. 남조선의 제3의 무역 상대국이라고 하는 일본도 올해에 들어와 괴뢰들과의 통합 맛 교환 협상을 일방적으로 중지하고 고위급 경제협의체를 연계하는 등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얼러매고 있는 형편이다. 남조선 언론들은 수출이 최악의 4년 초과 신세에 빠져들었다. 20년 전에 외환 위기 공포가 몰려오고 있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기업들의 대외 수출이 최악의 상태에 빠졌을 뿐 아니라 내부 시장마저 주민들의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는 바람에 붕괴된 상태이다. 현재 남조선 전체 세대 가운데 65%가 소득에 비한 부채 비율이 평균 169%에 달하여 소비는커녕 빚도 갚을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다. 괴뢰 패당이 2017년에 가계 부채 증가를 막는다는 미명하에 은행들의 대출 금리를 종전보다 5% 내지 10%나 올리겠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주민들의 소비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 경제 전문가들은 졸리 없는 소비 한파가 들이닥치고 있다. 경제가 소비 절벽에 부딪히어 성장을 멈추게 되었다고 개탄하고 있다. 괴뢰 당국이 안고 있는 국가 채무도 세계 최악의 수준이다. 박근혜 역도가 한갓 선무당에 불과한 최순실과 작당하여 인민들의 혈세를 긁어모으는 데 피눈이 되어 있는 동안 국가 채무는 역대 최고인 1조 1,700억 달러로 치솟았다. 언론 전문가들은 역대 정부들과 비교해 볼 때 박근혜 정권 시기에 가계 부채와 국가 채무 증가액은 모두 최고 수치를 넘어섰으며 남조선 전체가 빚으로 연명하는 꼴이 되었다고 한결같이 조소하고 있다. 험악한 경제 침체는 기업들의 연쇄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5년에만도 남조선의 포항철강산업지구에서 26개의 기업이 파산되었고 포항종합제철의 후신인 포스코는 50년 만에 경영적자를 내고 구조조정에 들어가 19개 회사를 팔지 않으면 안 되었다. 조선업의 경우에도 적자액이 천문학적 액수에 달하여 선박들을 파철값으로 팔아치워야 하는 비상경영체계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특히 지난 2월 남조선의 해상운수업계를 대표한다는 한진해운은 설립 40년 만에 완전히 파산되었다. 현재 파산에 직면한 남조선의 대기업 수는 2012년에 비해 37%나 늘어났으며 수출제품 생산에 참가하는 2천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무리로 몰락하고 그곳이 제조업 전반에 확대되면서 무려 9만여 개의 제조업체들이 줄줄이 파산되었다. 남조선 경제의 이러한 파국은 박근혜를 비롯한 보수 패당의 반역 정치와 부패 무능의 필연적 결과이다. 박근혜 패당은 집권기간 외세의 배만 불려주는 4대 매국적인 경제정책으로 남조선 경제를 빈사지경에 빠뜨렸다. 4대 매국이 골수의 배인 박근혜 년은 집권 후 첫 해외 행각으로 대양 건너 미국으로 날아가 상전과 맺은 자유무역협정 실행의 일환으로 되는 수입 계약 노름에 돌아친 것을 비롯하여 재년의 외교 치적을 쌓느라 한 번에 300만 달러씩 탕진하며 다른 나라들을 찾아가 굴욕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 노름을 벌려놓았다. 역적 패당의 굴욕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 노름으로 남조선의 내부 시장이 외국 기업들의 목 키우고 무역적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관세 철폐를 통해 다른 나라의 시장을 뚫고 들어가기 위한 데 기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제 것이 없고 남에게 의존하는 예속경제, 거품경제인 남조선 경제는 괴뢰보수 패당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노름으로 수출기업의 50% 이상이 피해를 입고 수출액은 해마다 10% 이상 줄어들고 있는 등 오히려 내부 시장이 다른 나라에 의해 침습당하고 있다. 박근혜 년과 그 패당의 진재벌 정책도 남조선 경제 파국의 주요 원인이다. 박근혜 년은 집권기간 서비스 산업발전법을 비롯한 25개의 경제개혁 법안들을 내들고 이와 관련한 80여 차의 각종 경제회의들을 벌여놓았다. 그러나 내연이 내든 경제개혁안들은 진재벌 법안으로 민심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박근혜 패당은 특대형 부정부 팽이로 산소 마스크를 끼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경제위기를 더욱더 가중시켰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박근혜 년은 선무당에 불과한 최순실 년과 공모하여 대기업인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 원을 뜯어내 사리사욕에 착복했고 현대자동차, 롯데, SK 등 다른 대기업들로부터도 특별 사면과 세무조사 무마를 비롯한 각종 명목으로 엄청난 액수의 뇌물을 받아먹었다. 이 특대형 추문 사건에 걸려든 50여 개의 주요 대기업 우두머리들이 검찰 조사와 청문회 재판에 끌려다니게 되었다. 경제문의 한인 박근혜 년과 그 패당의 무모한 경기 부양 정책 역시 남조선 경제를 파국의 구렁통에 밀어넣은 조대는 원인이다. 박근혜 년과 그 패당은 빈사 상태에 처한 남조선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정부 예산을 들이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최대한 끌어내어 시장에 푸는 것이라고 하면서 중앙은행의 리자율을 역대 최하로 낮추고 해마다 노무현 정부의 5배, 이명박 정부의 1.3배에 달하는 국채를 남발하였다. 그러나 경제는 살아난 것이 아니라 침체 상태에 빠져들고 금융투기업자들의 사기와 협잡은 날로 우심해져 기업들과 가정들이 엄청난 빚더미에 눌리어 허덕이고 있다. 남조선의 야당들과 사회각계는 현재 막대한 국가 채무를 골모지고 있는 상태에서 재정 확대에 나서는 것은 그야말로 무모한 짓이다. 추가 예산은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것일 뿐이다. 최악의 극약 처방에 불과하다. 위기를 잠시 모면해보려고 정부 재정을 완전히 파탄내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박근혜가 얼마나 무지하고 우매한 시종배인가 하는 것은 역도가 내들었던 4.7사 공약을 통해서도 더 잘 알 수 있다. 남조선 언론들과 경제 전문가들이 박근혜 년의 4.7사 공약에 대해 재벌 위주, 수출 위주의 취약한 경제 구조와 심각한 가계 부채, 저출산 고령화,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 주변 나라들과 신흥국들의 경제 성장률 감소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공허한 숫자 노름, 시장 원리도 모르고 세운 아마추어 정책, 별에서 따온 정책, 이명박의 747 변종 상품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남조선 경제의 파탄은 박근혜 패당의 극악무도한 동족대결책 등으로 하여 극도에 이르고 있다. 6.15 시대의 옥동자, 북남화의 협력의 상징으로 남아있던 개성공업지구를 칼탕치다 못해 끝끝내 배쇄시킨 박근혜 패당의 망덩이, 남조선 경제에 끼친 엄청난 후과가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역적 패당의 개성공업지구 전면 폐쇄 망동으로 120여 개의 남조선 입주 기업을 포함하여 6천여 개의 기업들이 파산 위기에 직면하고 12만 4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되었다. 남조선의 개성공업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120여 개 입주 기업의 피해액이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남조선 각계는 박근혜의 개성공업지구 중단 조치로 대북 제재 효과보다 입주 기업들의 경제적 손실이 더 크다. 박근혜는 수백억 달러를 손해보는 자해 행위를 하였다고 준열이 단죄 규탄하였다.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남조선 강원도 고성군 주민 3천여 명이 살 길이 막혀 뿔뿔이 흩어졌고 지난해까지 경제적 손실액은 2억 5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남조선의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데 의하면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업지구 폐쇄 등으로 2016년까지 입은 경제적 피해액은 265억 달러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남조선 언론 전문가들이 경제 앞에는 온통 지뢰밭이다. 박근혜 정권에 의해 내후 외환의 악재가 한꺼번에 겹쳐 경제가 최악의 벼랑 끝에 몰리게 되었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남조선에서 민생 파탄과 경제 파국은 전적으로 박근혜 역도를 비롯한 진미 보수 역적 패거리들이 몰아온 비극이다. 그런데도 박근혜년과 그 잔당들은 저들의 만고 죄악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무죄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추태를 부리고 있다. 특히 보수패당은 서민들을 위한 정권을 세우겠다느니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느니 하는 뻔뻔스럽고 발염취한 궤변으로 민심을 기만하고 우롱하면서 보수 재집결로 다시 권력을 찬탈해보려고 어리석게 날뛰고 있다. 박근혜 역도년과 보수 패구리들의 이러한 망당은 정의와 민심의 심판에 대한 전면 도전이다. 악의 근원은 송두리째 뽑아버려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정의의 촛불로 전화역적 박근혜를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린 그 기세 그 기백을 동높이 떨쳐 역도년과 공범자들인 보수 패거리들에게 최후의 철출을 내리고 근로대중의 생존권이 참답게 보장되는 새 세상을 기꺼이 안아와야 할 것이다. 주최 106, 2017년 4월 20일 평양.